언제더라 기억 안 나 몰랐었지 사내 놈들 그러다가 알게 됐지 여정도 처음에는 단청이지 능청이지 신사임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본색은 나중에야 그때서야 소리를 질러 남자 결백해 맹세컨대 나는 아냐 여자들은 속도 없이 또 속아 그 음침한 속마음 알면 여자들은 소름 돋지 그럼 뭐해 여자들도 똑같아 땡기는 걸 못 참는 걸 가져줘요